평양은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민주공고, 네팔, 도이칠란드, 볼스카, 나이지리아, 페루의 신문, 통신, 방송들과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평양은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0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과 그이께서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0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네갈 신문 르 뽀뿔레로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은 경야는 원수님께서 김종숙 평양 제4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인디아 신문 월즈 미러는 현대적으로 개건된 평양 국산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백두산 치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투어 홈페이지는 새로 건설된 류경 김치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야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